Turn it up. Just turn it up. That's right. Come on. 소원을 말해봐. 네 마음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 네 머리에 있는 이상형을 그려봐. 그리고 나를 봐. 난 너의 진이야, 꿈이야, 진이야. 바람카를 타고 달려봐. 넌 내 옆자리에 앉아. 그저 내 이끌림 속에 모두 던져. 가슴 벅차 터져버려도 바람결에 날려버려도 지금 이 순간 세상은 너이다. 그래요 난 널 사랑해. 언제나 믿어. 꿈도 열정도 다 주고 싶어. 난 그대 소원을 이뤄주고 싶은 행운의 여신.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 boy.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r wish.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r dream. 내게만 말해봐. I'm genie for the world. 소원을 말해봐. 지루한 날들이 건 지겹지 않니. 평범한 생활에 묻혀버렸니. 이제 그만 깨어나. 넌 나의 superstar, shining star, superstar. 숨겨 소리 같은 떨림에 헬리에 내 몸을 맡겨봐. 이제 이 세상은 오직 너의 무대. 목소리 같은 파도가 내 가슴에 너의 체온이. 나는 너의 길 영원한 biggest fan. 그래요 난 널 사랑해. 언제나 믿어. 그래요 난 널 사랑해. 언제나 믿어. 꿈도 열정도 다 주고 싶어. 난 그대 소원을 이뤄주고 싶은 행운의 여신. 소원을 말해.